3월 삼진날 연잔나라 들고 호접은 변변 남은 암송인나 가지꽃 피었다 주몽을 들쳐 은산은 아마 금산은 중중 기암은 주전매산이구나 천리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저 골물 골골 열이 열두 골물이 한투로 합수차 전방자 지방야 골턱쪽 구려 방울이 거금역 걷는 평풍 속으로 아주 광광마주 세르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매로 가잔 말 안 봐도 대로 골라요 그런 경기가 또 있나 야월 공산 깊은 돌아오.